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거기 라디오는 잘 나오죠? 스몰토크 리크리에이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본격 포럼 소통 방송은 지난주에 했고요. 이건 포럼도 아니고 예능도 아닌 것이 신개념 복음 수다방 스몰토크 이라고 하는 코너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수줍음이 많은 건지 여러분들이 보내달라는 사연은 딱 방송할 만큼만 보내주시고 곁가지로 코멘트만 잔뜩 해주시는데 라디오 방송이 지금 있는 것만 해도 2시간이에요.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예능 하나 봤습니다. 스몰토크 수다도 떨고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도 하고 줄여서 스토리 진지할 필요 없으니까 다들 와서 앉아들 보십시오. 진지한 거는 랩런트 보이스 본방송에서 다 하니까 거기 가서 듣고 그리고 썸탐 그거는 진지하다 못해서 버터가 쫄쫄 흐르잖아요. 나보고 냄시경이래. 무슨 내시경도 아니고 랩런트 성시경이라고 그냥 되는 대로 다 갖다 붙이는 거죠 여러분. 랩런트 여러분 잘 자요. 여러분들 재울 생각 절대 없으니까 지난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호응을 해주셨는지 한번 읽어들 봅시다. 다들 당당하게 댓글로 좀 다르세요. 지인 찬스 써서 카톡으로 보내니까 다 좋은데 이게 방송이 누가 듣는 건지 아닌 건지 근거가 안 남잖아요. 지금까지 올린 방송이 몇 개인데 댓글이 지금까지 하나 달렸어요. 여러분들 분발 좀 해보세요.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소통 한번 해볼까요? 집에서 파리 날리면서 방송 봤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그런데 파리를 퇴치하려면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청소하세요. 청소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천군 천사는 살충제가 아닙니다. 사탄마귀보다 파리랑 모기가 더 무섭죠? 사탄마귀는 기도하면 결박이 되는데 파리랑 모기는 결박 안 돼요, 그거. 정 청소해도 날아다닌다면은 흘러넘쳐 워십을 하면서 파리를 쫓아보는 건 어떨까요? 파리도 당황해서 안 오지 않을까요? 복음 라디오 방송 응원합니다. 줄여서 복나방이네요. 이게 발음이 어렵잖아요. 발음이. 저 어려운 발음 못해요. 복나방, 복나방, 복나방. 이게 복덕방 같기도 하고 불나방 같기도 하고 제작진들하고 쓸지 말지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 제작진이 둘밖에 없어요. 저랑 미술감독님 그리고 우리 방송 이름이 랩넌트 보이스인데 목소리보다 그림이 인기가 더 좋아요. 방송은 인기 많은 게 짱이지. 그래서 미술감독님이 갑이고 제가 을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 발음 어려우면 발음을 하는 건 저잖아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저 발음 안 좋다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들어요. 왜 자꾸 컴퓨터라고 하나요? 컴퓨터 노노 컴퓨터예요.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 얘기 딱 듣자마자 그 시간에 유튜브에 추천 동영상으로 발성 교정하는 법 해서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컴퓨터는 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진짜 고치시나 보다 해서 봤는데 고치는 방법이 완전 웃겨요. 원래는 저희들 이렇게 읽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를 한 글자 한 글자 큰 소리로 발음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이거 웃기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웃고 있지? 한번 해봐요. 웅얼거리는 사람들 영적 문제가 해결돼요. 다시 한번 제가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이게 너무 웃겼는데 따라해봤더니 되는 거예요. 안 쓰던 안면 근육이 살아나는 게 느껴져요. 복식호흡도 덤으로 돼요. 이게 말씀으로 하면 말씀이 계속 귀에서 울려가지고 뇌에서 떠나지 않아요. 아주 좋아요. 자, 다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한 번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2장 방언 터지고 이단 소리 듣는 거야. 그리고 저 이번 방송 시작하기 전에요, 딱딱한 젤리랑 껌 사가지고 먹었어요. 제가 다음에는 컴퓨터 들어간 사용 꼭 채택해서 제대로 발음합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썸탐 팬입니다. 그림도 너무 예쁘고 음악도 잔잔하니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한데요, 그림하고 음악 빼고 제가 다예요. 그림은 미술감독님, 지금 저희 팀에서 저보다 높은 존재이시고요. 음악은 여러분 썸탐 때 듣는 피아노 곡들이랑 237을 가다 할 때 하나님 사랑 MR까지 다 한 사람 작품이에요. 이분은 팀원은 아니고 조금 시크한 느낌? 아침마다 신문 배달해 주듯이 옛다 묵상곡 신곡이다, 딱히 썸탐 때 쓰라고 만든 건 아님,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딱 받아보면 엄청나게 좋은 걸 갖다 주는 거 있잖아요. 사실 썸탐은 미술하고 음악 둘이 캐리하는데 제가 목소리만 얹었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죠. 간만에 복음 컨텐츠라니 너무 기쁘네요. 엄마한테 이런 라디오 방송이 있다고 같이 듣자고 했는데 갑자기 촥! 분위기 싸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격 포럼 소통 방송.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때는 저도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만의 유일성이 있기는 한데 복음 컨텐츠는 RUTC 방송국 말고도 여기저기 꽤 많습니다. 팟캐스트 들어가면은 김영길의 힘도 있죠. 렘넌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많은 은혜 받으셨죠. 윤성주 목사님 성경적 상담 TV도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성경적 상담 TV 제자교회 윤성주 목사입니다. 또 CVDIP 검색하면은 어린이 찬양 많이 있는 채널 RETV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분은 표정이 되게 표정부자, 표정이 컨텐츠인데 저희는 라디오 방송이라서 재연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개국 한 달 된 신생 채널이라서 그동안 체크하고 PC, 워터 이거 말고는 한 게 없는데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237명 채우면 정말 237개 나라 함께 살리는 이벤트 할 겁니다. 지난 방송 PC, 워터 사연 듣고 지하철에서 혼자 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PC워터 일본어 버전을 만들어봤어요. 아노 사시미 물 사쿠라 땅그 고돌이 하늘 닌겐 카미사마 키리스도 스바라시. 아니 피시워터는 근데 단어라도 맞췄지, 이거는 카미사마 나오기 전까지 제대로 된 일본어가 하나도 없어요. 사시미가 왜 나와. 지금 갑자기 분위기 수산시장 만듭니다 여러분. 저 아는 분은 이거 듣고 꽁트 만들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사연 대본 있냐고 요청했어요. 근데 대본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들은 그게 다예요. 피쉬, 워터, 트리, 그라운드. 근데 이거 언어별로 버전 나오면 진짜 대박일 것 같긴 하다. 이거 한번 콘테스트 할까요? 막 러시아어로 막 자가치스키 막 나오고 막 그러면 재밌겠을 것 같은데. 지난 방송 제빵 사연 보낸 랩런트입니다. 포럼 듣는데 소름 돋았네요. 사실 방송 뜨기 직전에 그 교수님 베이커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거든요. 전에는 예배 타협하면 믿음이 없고 모자란 느낌이 들어서 겁이 났는데 알맹이 없이 주일 예배의 형식만 잡기보다는 진짜 예배로 회복하고 현장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배자로 만드는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베이커리가 조금 거리가 있어서 살 집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잘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갑자기 감동을 주면은 이 분위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사실 이 사연은 포럼 녹음하는 중에 즉석에서 포럼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아요. 원래는 주의 성수하면 좋은 점, 예배를 지켜야 하는 이유 이런 걸 조금 정리해서 쓰고 포럼하려다가 녹음하려고 마이크 딱 켠 순간에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에 뭐가 꽉 맞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저는 무슨 인터스텔라인 줄 알았어요. 막 하나님이 책장 뒤에서 야 안 돼 스테이 이러는 것 같았어요. 그 어쩔 수 없이 공연이나 스포츠 같은 분야에 있어서 주의성수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즉석에서 포럼 내용 바꾸고 그 뒤에 단위에 관련 내용까지 엄청 바꿔가지고 했기 때문에 기억에 진짜 많이 남아요. 근데 이렇게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면 저도 소름 돋죠. 원래 생각했던 대로 포럼했으면 이 랩런트는 그 빵집 들어갔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긴 하시는 것 같아요. 번역 일하는 중에 라디오 방송 듣다가 주여라고 회사 문서에 쓸 뻔했네요. 저는 사연을 보낸 적이 없는데 왜 내 사연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지 싶었습니다. 237을 가다도 너무 좋고 팬이 돼서 남친한테도 영업 중입니다. 이런 이야기 좀 들어요. 제가 거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하세요. 어차피 영업하실 거 확실하게 합시다 우리. 자, 라디오 방송 매주 언제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10시 생방송을 가장한 최초 공개 방송 매일 묵상 썸탐 놓치지 마시고요. 주일에는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강단 은혜 받으세요. 주일에는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매일 컨텐츠 놓치지 마시고요. 팟캐스트도 떴습니다. 제가 팟캐스트 뚫으려고 코딩까지 배웠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도 팔로우하시면은 매일 묵상 캡처된 버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24 누림은 랩넛 보이스와 함께 237의 나라와 후대까지 함께 걸어갑니다. 랩넌트 신앙연구원단이고 나의 청통신학 시작됐다. 랩넌트 신앙연구원단이고 나를 찾는 현장 많아졌다. 여러분은 지금 본격 포럼 소통 방송 랩넌트 보이스 외전 스페셜 세상의 틀을 바꾸는 스토리 스몰 토크 리크리에이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왜 하느냐? 저 진짜 진지하게 포럼할 겁니다. 여러분, 9월 1일 주일 무슨 주일이었다? 3초 안에 대답합니다. 셋, 둘, 하나. 답은 뻔하죠. 여러분 영상에 지금 떡하니 써 있잖아요. RTS 랩넌트 신학연구원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다음 레벨. RTS가 무슨 약자죠? 지금 검색하시는 여러분 100% 게임들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실시간 전략 게임 리얼타임 스트래티지 약자로 RTS예요. 여러분들 신조어 나올 때마다 많이 겪죠? 약자들 나올 때마다 자 WRC 검색하면 뭐다? 자동차 월드 랠리 챔피언십 랩넌트 검색하면 뭐 나온다? 게임 포스터 나옵니다 여러분. 웬 괴물이 캬 이러고 있어요. RLS 랩넌트 리더스쿨 치면 뭐 나오죠? 하지 불안 중후군 다리 살살 간지러워서 잠 안 오는 분들 계시죠? 깊은 호흡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찾으시기 바랍니다. OMC 뉴질랜드의 음악 그룹 이름이죠. 자 여러분 이제 답 찾으셨나요? 랩넌트 Theological S는 뭘까요? 자 여기서 스쿨 생각한 분들 꼭 있죠. RTS는 랩넌트 Theological School이 아니라 Remnant Theological Seminary의 약자입니다. Seminary라는 말은 다른 데에는 안 쓰고 신학 교육 기관에만 쓰는 단어예요. 오늘 RTS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RTS의 유구장장한 역사, 뭐 복음 엘리트들을 양성하는 숭고한 사명, 뭐 자세한 내용은 메시지에서 직접 들으시면 되고요. 왜 저 같은 평신도들이 RTS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그거 한번 평신도로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서요. 자, 정말 저 진지하게 합니다. 언제 페이스북 랩넌트 대나무 숲이라고 있죠? 거기에 그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제보를 주셨어요. 요약하면은 굳이 PK들이나 RTS 동문들처럼 특정한 그룹을 강조할 필요가 있냐는 그런 글이었대요. 쉽게 말하면 모든 성도들은 다 소중해. 모든 성도들이 다 소중한데 왜 특별히 더 기도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존재하냐는 거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다 보면 아무래도 뭐 그 사람들 본인한테도 부담이 갈 수도 있고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런 배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게 쑥스럽기나 해도 부끄럽진 않아요. 제가 무슨 쇼를 해도 저는 소중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요,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라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기도를 많이 받아도 되고요, 적게 받아도 사실 상관없어요. 이미 소중하니까요. RTS 동문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셔틀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대단히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RTS에 대한 기도를 발견할 자격이 있는 거고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 밖에서 RTS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분들을 어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사실 찾기 되게 힘들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은 제가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뭐야, 나는 안 소중해? 그 생각하고 3초 뒤에 얼굴이 좀 화끈거리더라고요. 그게 누구 생각하고 똑같죠? 요새 형들이 했던 생각이에요. 세상 말로 뭐죠? 열폭이에요,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요새 형들이 요셉보다 덜 소중한가요? 모두 소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 후손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을 한 것도 그 시대에는 중요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본인들 정체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소중하다는 것이 후대에 있어서는 더 중요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은 요셉 형들한테 무릎을 꿇리고 굴욕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복음화하는 게 목적이었죠. 아빠가 주는 색동옷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요셉을 통해서 성취될 복음화의 언약이 중요한 거겠죠. 우리는 요셉 형들보다 더 쉬운 일을 부탁받은 거예요.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마음이 닿는 대로 헌금도 하고. 어떤 분들은 RTS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를 거기서 찾아요. 저분들 중에 누군가는, RTS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누군가는 나중에 자기가 섬길 목회자와 선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게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거죠. 지금 매일 기도로 투자하시면 시대살리 목회자로 돌려받는 RTS 적립식 펀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좋은 이유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목회신학을 배우기로 결단한 분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공감해드리고 함께해드려야 된다, 그런 이유로 되는 분도 계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냉수한 그릇도 상을 결코 잃지 않으시겠죠. 성경 속 렘넌트들도 결코 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고 RTS 학우 중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물론 정말 어려움 없는 부자들도 얼마든지 RTS에서 함께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RTS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공통적으로 있어요. 다들 RTS를 위한 기도랑 RTS 학생들을 위한 기도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이에요. 같은 것 같지만 좀 다르죠. RTS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면 RTS를 위한 기도의 대단히 중요한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아, 이 RTS가 대체 왜 있어야 되나, 그런 부분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발칙하고 좀 뜬금없는 질문을 해봤어요. 이건 맞는 질문이 아닌데 그냥 해봤어요. 엘리야는 RTS 출신이었을까? 당연히 이건 틀린 질문이죠. 당연히 그 시대는 RTS가 없었죠.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그냥 해봤어요. 왜냐면은 엘리사 있죠. 그리고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있죠. 제 눈에는 RTS 연구원들처럼 보였거든요. 렘넌트 신학 연구원, 세워진 목적, 성경과 신학을 정확하게 깨닫고 전도와 선교를 이해한 세계복음화의 일꾼 및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학이 중요한 이유는 그 대학에서 키우는 인재들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인재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축적되는 자료들이 그만큼 또 중요해요. 교수와 학생들이 과제를 도출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맨 그 흔적들이 남잖아요. 그걸 고스란히 보관하는 곳이 그 대학이에요. 그게 나중에 대학의 풍조라고 하죠. 대학의 철학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후대들에게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대학 문화예요. 그래서 대학은 언제 세워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그 역사를 엄청나게 따지잖아요. RTS는 그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교회 무너진다, 유럽 교회 무너진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무너지는 건데 그 이전에 신학 대학들이 사실상 복음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무너졌거든요. 무너졌다는 게 거기 있는 학생들이 복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 개개인이 복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학 대학까지 들어갔는데 뭔가 사명이 있죠. 근데 복음 멀쩡하게 들어간 사람들도 껍데기만 들고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용이 변질된 거예요. 이게 오랜 기간 거쳐서 서서히 변질되다가 세계대전 전후로는 결정적으로 다른 것들이 침투해 들어가요. 뭐 자유신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참 쉽죠. 그리스도에서 오직만 빼면 돼요. 지금에 와서는 그게 원래 옛날부터 그 신학대학의 학업 방침이었고 문화였다고 주장을 해요.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들을 백날 양성해봤자 다른 곳에서는 더 좋은 사람들 만들어서 내보내잖아요. 세상과 구분되는 신학대학만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있던 신학 교육기관들도 유지가 안 돼요. 교회가 성도가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신학대학들을 통해서 나오는 목회자들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유럽과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머자나 한국에서 벌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져요. 근데 이걸 참 우습게도 이단에서 먼저 눈을 뜨는 거예요. 이단들이 메신저들을 교육하는 기관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있는데 목회자가 무너진 그 교회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따로 건축할 필요도 없죠. 있는 교회를 간판만 바꿔달면 그냥 이단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더 심해지겠죠. 사람들 전도한 후에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드리세요. 이 말 함부로 하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인지 어떻게 알아, 근처에 있는 교회가. 그래서 무너진 신학 세우는 것 같다가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RTS는 젊은 학교니까 나중에 자료가 더 다듬어지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 RTS 동문들이고 지금 연구원들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흔히 100년의 축복, 1000년의 축복, 영원의 축복 얘기하잖아요. RTS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는 적어도 몇 세대 뒤로 내다보고 축복을 같이 받겠다는 결단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한 거는 그 당대의 시작에 불과했고 하나님의 진짜 소원은 엘리사랑 7천 제자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평신도로서 저의 역할이 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이 시대에 오바데아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100명까지 숨기고 먹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기도만 결단하고 RTS 주일 때 뭐 헌금, 마음이 가는 대로 딱 하면 오바데아가 받은 축복 받는 거잖아요, 저희는. 오바데아가 정황상 엘리사 시대까지 살아있었다. 그런 사료를 봤어요. 그 시대의 제자들을 오바데아가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엘리야 이후에요. 큰 응답 받고 역사 막 일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전달하는 거죠. 바꾸지 않고 제대로 전달해야죠. 우리는 렘넌트 운동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지금의 응답보다 후대가 받을 응답이 뭔지 그거를 봐야 되잖아요. 그게 CVDIP잖아요. 그게 정리된 다음부터 저도 평신도로서 RTS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진심으로 생겼던 것 같아요. 진지했어요, 여러분. 정말 진지했죠. 그쵸? 자, 실천사항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은 다들 주변에 있는 RTS 동문들을 찾아서 그윽한 사랑의 눈빛을 담아서 커피 한 잔을 대접하도록 합시다. 오늘 스토리는 여기까지. 다음 주 스토리는 명절 문화와 새 절기라는 주제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그럼 아주 차분한 분위기로 묵상하시면서 오늘 마치도록 할까요? 안녕. 제목 램송. 작사 야베즈 김. 작곡 브라이트 기. BPM 158. 예예예예예예예 짝짝짝짝짝짝 네 번 반복.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절대 불가능을 넘는 자, 주의 자존심을 가진 자, 그건 너, 그건 너, 그건 나, 그건 나, 우리가 바로 렘넌, 뎁. 주가 너, 너, 와, 와, 함께 하셔. 주가 너, 너, 를, 를, 앞서 일하셔. 주님이 주신 땅, 그곳을 향하여 그리스도 이름 기뻐 외치세. 우리를 통해 주가 회복하시리. 열방과 열방과 만민이 만민이 주께 돌아오리라. 주가 너, 너, 와, 와 함께 하셔. 주가 너, 너, 늘, 늘 앞서 일하셔. 주님이 주신 땅, 그곳을 향하여 그리스도 이름 기뻐, 그리스도 이름 기뻐, 그리스도 이름 기뻐 외치세. 예.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 누리는 하루 되세요.